경의하는 김정은동 측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역사적 사변의 저음에서 러시아의 인터넷 홈페이지 이르쿠츠크 블로그스포트루가 인민들과 어린이들 속에 계시는 그이의 사진 문헌들을 모시고 인민적 영도자의 풍모라는 제목의 글을 최근 올렸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꼼소몰스카야 브라우다 신문사 인터넷 홈페이지와 인터넷 홈페이지 아무르뿌레스도 아이들을 극진히 사랑하시며 온갖 운정을 다 베풀어주시는 경의하는 원수님의 후대 사랑을 격찬하는 글들을 최근 실었습니다.